시절 우리 함께 공부할 때 이중창도 불렀건만 웬일인지 이가 숨은 두근두근 얼굴만 붉어지네.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용명사 축하하여. 씩씩하고 기백 그 생각 좋아 우리 농사 번데기 끼.